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서로 싸우고 또 배신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5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오래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미 멸망한 상황에서 오래전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꺼내놓고 계실까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장 한 장이 짧지 않습니다. 지난 본문인 44장만 하더라도 무려 30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5장은 겨우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마치 긴 책 속에 짧은 쪽지로 부록을 집어넣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45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뒤 오늘 본문 뒤쪽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마지막 52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극으로 치자면 2부 순서를 마치고 짧은 광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도 그러합니다. 사실 45장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의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더 가볍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이런 것이 없고 분명한 의도와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바로가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졌고 바룩은 그 내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룩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 위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탄식을 하느라고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쉼조차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룩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이 망할 것이다 혹은 미국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너희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평안 가운데 편안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룩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높은 관리였고 그의 아버지도 바룩처럼 서기관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하고 공격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리더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된 이후에 바룩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비참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한 번, 두 번이죠. 계속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 가서 낭독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실제로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가 되면 그도 함께 딸려서 포로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핍박당하고 공격당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옆에서 받아 적고 전달을 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도 없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마도 바룩은 이 서기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밑에서 말씀을 받아줬고 전달하기만 하고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주목을 받지도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공격은 동일하게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신이 더 드러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자신이 심은 것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온 땅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신 유다를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워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룩처럼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밤에 도망가셨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부흥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때때로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셨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결국은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룩이 걱정한 대로 실제로 유다가 망하고 자신의 눈앞에 엄청난 고난들이 닥쳤을 때 어쩌면 바룩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것이겠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을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어쩌면 자신 앞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로 인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잠시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을 위하여 예레미야 45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전에 선포되었고 기록되었지만 잊혀졌던 그 말씀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후에 44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성취된 후에 갑자기 45장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혹은 큰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 하다못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곳을 청소하는 이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귀하구나. 내가 너의 믿음과 섬김을 귀히 여긴다. 세상이 너희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섬긴다면 나 또한 너희들을 돌보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정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래서 참 주님이 좋습니다. 역시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룩처럼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다시 꺼내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이 내 인생의 2020년이었다면 1년 뒤, 3년 뒤, 혹은 5년 뒤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예레미야 45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일들을 함께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지극히 작은 우리들까지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령 예레미야 44장까지 이루어진 그 멸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예레미야 45장을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먼 훗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